한 여름밤 모기소리 교복은 마치 잠 오시는 구경 그 안에는 사복까지 두겨 잠자고 싶어 등도길에 아랜에 찌거리며 잠자는 법 떠드는 애 집을 보는 애 앞머리 관리 폰게임하는 애 소종 땡치자마자 선생님은 자는 애들 잔소리해 우린 나이 겪어봤으면서 왜 모르는 척해 자꾸 뭐라 해 불평 늘어봤잖아 뭐 열받지 교정소리가 숫자들과 시비는 일상 그 중에 난 설레게 하는 숫자를 시침이 가리키는 시비와 일상 꿈이 있든 없든 운동선수라도 된듯 급히 실로 향해서 전력 질주에 고민 땅 던져도 지구에 하루 일상 공부만 난 이 짜증나